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나의 조선아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문기창 작사, 박진국 작곡인 가요는 주체 89, 2000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대대로 수령복, 장군복을 노리며 주체 조선의 용예와 존엄을 온누리에 떨치고 있는 김일성, 김정일 조선에서 사는 천만 군민의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노래했습니다. 가요는 동쪽 단순 2부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4분의 4박자에서 보다 규칙적으로 흐르는 리듬을 동반하는 노래 선율은 시종일관 유창하게 흐르면서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위대한 조국에서 사는 우리민의 한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율에서 특징적인 것은 노래의 종소적 대조가 비교적 낮은 선율 음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고조점도 셋째 악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넷째 악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요는 오늘도 우리 민들의 사랑 속에 논리 풀리보지고 있습니다. 하신 김정일 장군님 다음 순서로 노래 조국은 내 삶의 전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한창우 작사, 배용삼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94, 2005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조선예술용화 그들은 평범한 전사들이었다의 주제가로서 조국의 참다운 의미를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면서 열렬한 조국애로 가슴 불타게 하고 있습니다. 가사는 매개절에서 조국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답하듯 조국의 의미를 우리 천만 군민의 투쟁으로 마련되고 창조적인 노동생활이 꽃피나는 땅과 일터 그리고 조국의 상징인 공화국기와 교일보시교 생활적으로 밝혀지면서 조국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라는 것을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가사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처럼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노예로 촌대받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해방된 조국에서 땅과 공장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었고 보람찬 노동으로 행복을 창조하면서 자주적인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조국을 잃으면 또다시 삶의 도전을 빼앗기고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겠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조국의 한 치의 땅을 위해 피와 목숨을 다 바쳤던 것입니다. 8분의 6박자로 된 손일은 풍만한 서정과 뜨겁고도 졸졸한 정서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손율 진행에서 특징적인 것은 첫 악단과 둘째 악단의 첫 소절들에서의 연속적인 하강 진행인데 이것은 가사의 매개절들에서 조국은 나의 고향, 조국은 나의 공장 등으로 조국의 의미를 뜻깊게 새겨주는 가사 내용을 인상 깊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노래는 우리 민들의 심금을 세차게 올려주며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찾아주시고 지켜주신 사회주의 내적국, 경려하는 원수님께서 더욱 빛내어주시는 주체의 조국을 결사 수호해갈 의지를 더욱 굳게 하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